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공감 토론 노동일입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지난달 26일 미국 모든 주에서 동성 혼인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혼인 제도가 사회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제도임을 강조하고 동성 커플이 그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헌법 위반인 부당한 차별이라고 판결했는데요. 국내에서도 지난 6일 동성 부부의 법적 권리 인정을 요구하는 재판의 첫 심리가 진행되면서 동성 결혼에 대한 법적 인정 여부를 놓고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동성 간 결혼에 대해 찬성하는 측은 우리 법률상으로 동성혼에 대하여 근친혼이나 중혼과는 달리 직접적인 금지 또는 제한 규정이 없다는 입장을 펴고 있고 반대 측은 동성 간 결혼은 남녀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가정을 보호하고 있는 우리 헌법과 민법, 형법상의 질서와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KBS 공감 토론에서는 법률적으로 동성간 결혼을 인정할지 여부를 둘러싼 찬반 쟁점과 파장을 토론해 보겠습니다. KBS 공감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토론을 통해 새로운 담론을 만듭니다. KBS 공감 토론.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분은 02-368-1001번부터 1004번까지 넉대의 전화와 유료 문자 우물정 9730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KBS 모바일 콩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이 KBS 공감 토론의 시민 논객입니다. 네, KBS 공감 토론 오늘은 동성 간 혼인의 법적 인정 여부를 둘러싼 논란의 쟁점과 파장을 진단하고 또 생산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토론을 진행합니다. 동성 간 혼인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청취자분들은 02-368-1001번부터 1004번까지 넉대 전화 열려 있고요. 또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는 샵 9730, 우물정 9730, 문자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라디오 콩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KBS 모바일 콩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좋은 의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 하실 패널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류민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동성애 문제 대책위원회 자문위원인 이태희 미국 뉴욕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INS 조영길 변호사 함께하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한상희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분 패널 분들 함께 인사 나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생산적인 그리고 의미 있는 토론 기대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먼저 동성간 결혼을 법률적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네 분의 기본 견해를 듣고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뭐 모두 발언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아무래도 네 분의 입장이 다 다를 걸로 여겨지는데 틀린 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르다고 말씀드리고요. 우선 각각 그에 대한 입장을 좀 밝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 먼저 하실까요? 뭐 소개된 순서대로 류미 변호사부터 먼저 부탁합니다. 예, 아까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난 6월 26일 미국 연방대법원의 동성결혼 관련 결정은 이미 36개 주에서 인정되고 있던 것을 국가적 차원에서 한 번에 사법적으로 해결한 건데요. 미국이 빠른 편도 아니고 사실 21번째 국가입니다. 네, 한국도 이러한 법적 불평등이 시달리던 동성 커플이 법원에 구제 신청을 하고 지난 7월 6일에 이제 한번 신문기일을 했는데요. 우리 민법에는 혼인 당사자에 대한 제한이 없고 이런 불평등에 대해서 다른 국가의 헌법처럼 평등 조항에서 구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논리를 법원에서 전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동성 혼인을 법률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그런 입장이신 거죠? 네. 예, 예, 뭐 또 다른 분 두 번째 우리 이태희 미국 변호사님. 네. 예. 우리나라 헌법 36조 1항에 의하면 우리나라 혼인은 양성 간의 평등을 기초로 하고 있다. 분명히 못 받고 있고요. 또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일남 일녀 간의 정신적 육체적 결합이 혼인이라고 분명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동성애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자유국가이죠. 동성애를 처벌하거나 이런 유례도 없고 그런 법도 없습니다. 그러나 동성결혼을 제도화하는 것은 동성애와 완전히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예, 예. 왜냐하면 혼인을 재정의한다는 이야기는 지금 현재 대법원의 판례와 같이 일남 일녀의 정신적 육체적 결합이 아닌 새로운 개념, 그러니까 동성혼을 포함한 일남 일남 또는 일녀 일녀 간의 육체적 결합을 포함시킨 의미로 재정의를 하게 될 경우에 다른 형태의 결혼 제도를 막을 수 있는 논리적 근거가 사라집니다. 예를 들면 동성결혼이 허용이 되면 동성결혼은 되는데 근친결혼은 왜 안 되죠? 또는 집단결혼의 형태는 왜 안 되죠? 결국 다양한 형태의 결혼 제도를 용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물꼬를 트이게 되는 그런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동성애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할 수 있고 용인할 수도 있지만 동성결혼을 제도화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것을 네. 우리 모두가 인식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대하신다는. 그래서 네. 반대합니다. 예,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것은 반대한다 그런 말씀이시고요. 동성애 문제와 동성결혼 인정 문제는 별개라는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한상희 교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고 의견 말씀해 주시죠. 네. 조금 전에 언급하신 그 미국 연방 대법원 판결에서 말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혼인이라는 것은 두 사람 사이의 가장 아름다운 그런 사람과 사람의 결합이다. 예.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그에게 아름다울 수 있는 이유는 두 사람이 영원히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서로 헌신하기 때문에 그런 약속을 한 것이거든요. 예. 사실 이것이 혼인의 가장 본질적인 내용이죠. 두 사람 사이의 어떤 결합의 약속. 그런데 여기에 어떤 조건이 붙으면은 그 약속은 무뎌집니다. 그러니까 뭐 예쁘기 때문에 돈이 많기 때문에 가문이 좋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은 혼인의 본질을 흐트리는 거죠. 예. 역시 마찬가지 혼인이라는 것에 성별을 따지고 굳이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과 영원히 함께하고 싶어 한다라는 그 말 외에 성이 달라야 된다든지 뭐 이런 조건을 붙이는 것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현대사회에서 이야기하는 혼인제도의 본질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실제 조금 전에도 뭐 헌법 36조 1항 양성의 평등을 말씀했습니다만은 실제 그 조항의 본질적인 그 근원은 남녀 평등이었습니다. 예. 제헌 헌법에서도 남녀 동권이란 말로 들어갔던 것이고요. 뭐 그런 의미에서 굳이 헌법 36조 1항에서 그 일남 일녀라는 개념을 끄집어낼 어떤 그 근거도 없는 것이죠. 예, 예. 사실 그 보다 우리는 그 혼인의 본질 부분으로 들어가서 좀 더 그 진솔하게 사람과 사람이 결합이라는 그 아름다운 모습들 이런 것들을 살리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 동성혼은 허용된다. 찬성한다. 예. 허용되어야 한다. 그런 예. 말씀이신 거죠. 결혼이란 두 사람 사이의 결합이고 거기에 남녀를 따질 필요는 없다. 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조영길 변호사님의 의견 듣습니다. 네. 제 견해는 이제 결론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동성혼인의 제도화에는 좀 반대한다는 입장입니다. 예. 이제 그 이유는 이 문제는 동성혼인이 우리나라 법률적으로 이성혼인과 완전히 동일하게 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를 지금 제기되고 있는데요. 네. 이 문제를 헌법에 보면 뭐 명백하게 양성이라는 평등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제헌헌법에도 남녀라는 이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현행헌법 해석으로 헌법의 개정 없이 가능하냐의 문제가 첫 번째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현행헌법 아래에서 이것을 보호한다 하더라도 일정한 법적 보호를 가할 거냐의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 한 교수님께서는 학자적 개념으로 현행헌법 아래에서도 남녀가 아닌 동성 간의 혼인이 허용될 수 있다라는 해석론이 가능하시다라고 하지만 압도적 다수의 절대적 학자들은 우리나라 제헌헌법과 그다음에 현행헌법이 양성이라는 말을 쓰고 있기 때문에 네. 인간이 성이 구별되어 있고 둘 중에 하나 성에 속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인간의 선택 범위를 넘어서는 자연적인 질서입니다. 이 자연적 질서에 부합하도록 우리 헌법 규정이 명시적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예. 다른 미국이나 다른 나라 사례처럼 해석으로 헌법의 개정 없이 완전한 이성혼인과 동일한 혼인을 인정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 정책적으로도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이 그런 측면에서 저는 우리나라에서 헌법적으로나 민법적으로 동성혼인의 합법적 제도화는 좀 반대한다는 입장입니다. 예, 뭐 이성혼과 동성혼은 같이 취급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이겠죠. 그렇습니다. 좀 전에 우리 한상희 교수님도 헌법 뭐 다 그 다른 이태희 변호사님도 그랬고 다 그 헌법 규정을 언급하셨는데 같은 조항을 두고도 이렇게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또 구체적으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고요. 예, 일단 우리 지금 이 방송에서 이렇게 이런 문제를 토론하지 않을 수 없는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현재 그 어떤 남성끼리의 결합 부부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겠죠. 일단은 그런 분들이 이제 동성 결혼을 허용해 달라는 그런 소송을 진행 중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예. 예, 어떤 사안인지 좀 얘기해 주시고 지금 그 소송까지 가게 된 법률적인 쟁점은 무엇이고 그 논의가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뭐 그 얘기도 좀 같이 나눠주시죠. 류민희 변호사께서 그 사건을 지금 담당하고 계신 거죠? 예, 저와 50여 명의 변호인단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예. 그 저희가 민법 가족관계법상 적법한 혼인신고를 서대문구청에 했고요. 이게 불수리 처분이 나서 가족관계등록법상의 불복 절차로 인해서 비송 사건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처분청인 서대문구청은 민법에 있는 사실 민법에 어떤 혼인 당사자 간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뒤쪽에 있는 효력 규정에서 부부란 단어를 다 근거로 들어서 불수리 처분을 했어요. 네. 근데 사실은 그 규정을 보면은 부부라는 표현으로 인해서 어떤 두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가 다른 것도 아니고 결국 그런 혼인법 전체를 봤을 때 혼인의 본질이 무엇이냐를 일단 봐야 되는데 부부 간의 의무 규정을 보면은 동거, 부양, 협조 이런 의미가 있고요. 그렇다면 혼인이란 건 당사자 간에 서로 삶에 대한 어떤 책임과 의무를 약속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에 대한 법적 지위를 부여해야 된다는 게 저희 주장이죠. 예, 그에 대해서 재판부는 뭐 특별한 아직 의견을 표시는 안 했을 거고요. 네네. 그에 대한 뭐 반대 의견 혹시 있었습니까? 거기서 어떤 반대 측에 대한 뭐 이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이게 비송 사건이기 때문에 예. 지금 그냥 그 의견만 들었고 네. 상대방은 없는 그런 사건인 거죠? 네네. 네. 서대문구청. 예, 잠깐만요. 예. 그러니까 네. 이제 좀 정리 청취자분들께서 조금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동성 커플이 혼인신고를 했는데 네. 혼인신고를 안 받아들였다는 건 얘기죠. 네, 네, 불수리 처분이라는 게 네. 혼인신고를 안 받겠다. 네. 이건 부부가 아니다. 네. 법률상 인정될 수 없다.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서부지원에 네. 서부지법이죠. 네. 예, 지법에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진행 중이고 네. 일단 첫 번째 심리가 진행됐다는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조영길 변호사님 말씀하시죠. 네. 그 사건의 서대문구청에 이제 대리인으로 참고인 자격으로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법정에서 좀 뵀는데요. 예. 이 사건에 대해서 현재 대법원에서 명시적인 판단이 좀 나온 바가 있습니다. 2011년 그것도 전원합의체 판결로 나왔는데요. 예. 배우자가 있는 분이 이 성을 전환했을 때 그 성 전환 결정을 허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심도 있게 소부가 아니라 13분의 대법관 전원이 심리를 해서 지금부터 4년 전에 예. 대법원의 명확한 판단이 나왔습니다. 네, 현재 결혼에 있는 분인데 네. 한 사람이 성전환을 했다. 그렇죠. 성전환을 예. 할 때 그 성전환 수술을 하고 예. 성전환 신초를 했을 때 배우자가 없다면 허용해 줄 만한 사정이었는데 네. 배우자가 있을 때 허용을 해 줄 것이냐가 집중 논의됐는데 그때 어떻게 그때 전원 대법관들께서는 예. 다수의 견해로 이것을 허용하게 되면 우리나라 민법상 예. 동성혼인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데 예. 법률상 금하고 있는 동성 혼의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라고 예. 해서 대법관분들의 명시적인 판단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민법의 해석상으로는 예. 최고법원의 해석상 동성 간의 혼인은 적법한 혼인으로 예. 이제 인정될 수 없는 사안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해석으로 지금 비송 사건을 통해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계신데요. 예. 예, 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알 수 없지만 전원합의체 판결에 충실하게 내린다면 사실은 이 부분은 소송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예. 헌법의 개정이라는 또는 필요한 입법의 제정이라는 네. 그 절차를 통해서 해야지 해석을 통해서 한다면 입법 제정권자인 국민의 선택권과 네. 헌법 개정권자인 국민의 선택권을 중대하게 훼손시킬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상당히 좀 우려되는 소송이다라고 예. 할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제 조영길 변호사 설명에 의하면 일단 민법에는 정확하게 동성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지만 그렇죠? 네. 예. 대법원의 판례 해석상. 민법상 우리 민법사 해석상 동성혼은 금지되고 있다. 이게 대법원의 입장이다 그런 말씀이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제가 예. 한상희 교수님 네. 의견 듣겠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그런 판결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예. 똑같은 판결이 독일 연방대법원에서 2008년도에 판결을 내린 독일에서? 네. 똑같은 사례거든요. 부부 혼인을 했는데 네. 승전환을 해서 이제 성별 전환을 신청을 했는데요. 네. 연방대법원 판결은 어떻게 났냐면 독일도 여전히 동성혼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다른 또 부인 설명을 드려야 일반적으로는. 예.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부 사이에 혼인 중에 성전환을 했을 때 이 성전환을 인정해 줘야 된다. 성별 변경을 인정해 줘야 된다고 네. 판결을 했거든요. 예. 이거는 무슨 말인가. 그러면 나 결과적으로 동성혼인이 됐습니까? 예.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셈이죠. 네.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은 동성혼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와 성전환자에 대해서 성별 변경을 하는 것, 그 인정할 것이냐 안 하는 것이냐는 완전히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조금 뭐 것을. 다른 문제일 수는 네. 있겠죠. 예. 우리 대법원의 판결도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동성혼을 허용하지 않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네. 실제 그 판단의 중심은 성별 변경을 인정할 것이냐 있는 것이지. 예. 그게 동성혼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사회적인 변화가 어떻고 그것의 헌법적인 의미가 어떻고라고를 그 검토한 것은 아니거든요. 예, 예. 뭐 독일의 예를 비추어 본다면은 일단 그 그 대부분의 그런 판결에도 불구하고 동성혼을 인정할 수 있는 여지는 우리 법제상 열려 있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맞을 것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예. 정 교수님께 여쭤보고 잠깐만요. 이분 좀 궁금해서 청취자분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은 뭐 일단 성전환을 한 거죠 한 분이. 성전환을 했지만 호적으로 예. 예. 성전환 정정이 허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부부라는 게 인정이 안 됩니까? 그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그 여전히 부부이고. 여전히 부부인데. 네, 여전히 부부이지만 기본적으로 호적상으로는 네. 양쪽의 성이 다른 형태의 여전히 예전 성으로 형태로 남아있는 네, 걸로. 네. 그러니까 혼인관계는 유지하고 있는 그렇습니다. 건데. 그러나 생물학적으로는 같은 성이 돼버렸고 그렇습니까? 네, 정체성적인 측면에서 보면 예. 네, 그 같은 성을 가진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정도로 사안성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예, 네. 예. 그러나 법률상으로는 여전히 다른 성으로서 그렇습니다. 부부로 존재하고 있다는 네. 말씀이죠. 예, 이에 대해서 뭐 예. 저희 잠깐 한 교수님 말씀이 잠깐. 그러시죠. 네네. 반론 듣고 네. 다른 분 얘기 듣겠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우리나라 대법원의 해석상으로는 좀 교수님처럼 다르게 해석할 여지도 있다라고 견해를 갖고 있지만 사실은 세 번에 걸쳐서 명확하게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도록 금한다, 허용하지 않는다, 오직 남녀만의 결합을 인정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판례에서. 네, 그 판례에서. 2011년 판례. 그래서 13분이 전원 심리한 판결에서 그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뭐 예. 그런 표현에도 불구하고 다른 해석의 여지가 있다라고 견해는 가질 수 있지만 다수적인 견해론 민법의 현재 해석상으로는 예. 거의 불가하다라는 것이 현행법 해석론이다라고 예.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뭐 학자적인 의견은 다를 수 있겠지만 아마도 예, 법률상으로 가다면 좀 네. 어려울 거다 그런 말씀 견해이시고 여기에 또 예. 이태희 변호사님 이 부분에 네. 다른 의견 있으신지 제가 그 지금 방금 우리 조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결정문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혼인과 가족 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고요. 무릇 혼인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정신적 결합으로 성립하는 것으로서 우리 민법은 이성 간의 혼인만을 허용하고 동성 간의 혼인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라고 분명하게 못을 받고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헌법에서 양성 간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된다고 분명히 못 받고 있는데 반론으로 이것은 단순히 그냥 부부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지 특별히 일남일녀 어떤 성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 헌법 제정자가 이것을 단순히 양성, 일남일녀 간의 평등이 아닌 단순히 그냥 부부 간의 평등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라면 굳이 양성이란 단어를 쓸 필요가 없었겠죠. 네. 당사자 또는 배우자와 같이 성중립적인 표현도 얼마든지 가능했을 텐데 굳이 양성 간의 평등을 명시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혼인이란 첫째, 양성으로 구성된 것이고 예, 남녀라는 둘째, 말씀인 남녀, 거죠. 네. 둘째, 양성, 남녀 간의 평등으로 구성된 것임을 분명히 못 받고 있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87년의 헌법 개정 당시에 헌법 초안을 만들던 국회의원들의 어떤 그런 의사나 또는 당시 국민들의 의식 속에 양성 또는 남녀라는 명문의 규정을 무시하고 동성 결혼을 제도화 또는 합법화하려고 했다는 그런 합법화시키려고 했다고 볼 증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명시적 규정의 어휘적 의미 한계를 벗어나서 그 해석 집행을 하는 권한을 벗어나서 입법을 하려고 하는 이런 태도는 정말 반헌법적인 예. 그런 태도라고 저는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예, 유민 변호사께서 우리나라 현행 법률상 동성혼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이런 해석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예, 지금 이태희 미국 변호사께서 그 헌법의 어의적 해석을 말씀하셨는데요. 예. 헌법 36조 1항을 다시 읽어보면은 예.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이런 표현입니다. 예, 그것도 우리 뭐 대법원 판례에서도 인용됐다는 거고요. 예, 따라서 그러니까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과 존엄과 양성의 평등, 그러니까 양성의 평등이 가족 생활도 동시에 수식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말씀하셨다시피 그러면은 가족 생활도 이성 간에만 허용이 되어야 된다는 의미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신다면은 부자 가족이라든지 모녀 가족은 해석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아니 지금 그렇죠. 아니 사실 그런 말이 없으면 일단은 그건 이제 헌법 해석은 나중에 좀 한 번 더 네. 얘기를 해보고요. 제가 조금 일단 그 아까 판례 대법원 판례에 관해서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시면. 여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대법원에서 그렇게 해석했다는 점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는 예. 동성결혼과 헌법 36조 1항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판단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아까 저기 읽은 그 판례가 읽어주신 예, 법원에 나와 성, 있는 건데. 잠깐만요. 한 가지 부탁드리고 잠깐만요. 예. 모든 분들께서 다른 분 말씀하실 때 끼어들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건 라디오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엉키면 청취자분들께 듣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반론이 있으시다면 제가 저한테 표시하시면 제가 반론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들 말씀하실 때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님께서 말씀하시고요. 예, 뭐 당시 한국에서 이제 관찰되는 결혼 제도가 이제 이성혼이 전부기 때문에 이제 예. 그거를 그대로 그냥 일종의 해석을 다시 순환적으로 받아들인 거에 불과하다고. 당시라면 언제 말씀하십니까? 그 판결이 있었던 당시. 2011년. 네네. 그렇고 그런 특정한 사건에서의 혼인의 해석을 지금 여기서 동성결혼 직접적으로 다루는 사건에서도 적용된다고 보지는 않고요. 예. 저희가 이번 사건에서 다시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 사건에서도 그 대부분 판례를 꼭 따르진 않을 것, 않을 수도 있다. 그런 예, 차원이십니까? 예. 사건이 다르죠. 한상희 교수님 말씀 예. 듣고 우리 이태희 변호사님 듣겠습니다. 예. 사실 그 이 조항이 제일 먼저 들어간 게 재헌헌법이거든요. 48년 그러니까 오늘이죠. 예, 뭐 헌법 예. 만들 때부터 있었다는 얘기죠. 헌법 제정 그 과정에서 갑자기 삽입된 조항입니다. 권태희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이 이제 그 독회에서 그냥 그 제안했는데요. 이때 권태희 의원이 제안 이유를 어떻게 밝히냐면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헌법에서 성별에 의한 평등을 규정해놓고 구체적인 조항이 없더라.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불순한 축적제도가 전통적으로 현재 이러한 것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걸 치유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넣어야 됩니다라고 그 제안 이유를 발표했습니다. 당시 축첩 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죠. 네. 사실 그 남녀 그 불평등의 문제를 치유하는 수단으로서 네. 남녀 동권이라는 말을 집어넣었고요. 네. 그게 나중에 이제 제3공화국 때 빠졌다가 다시 들어오면서 이제 그 세계 여성차별 여성차별 철폐협약이 체결되었을 때 그때 그걸 계기로 해서 양성평등이라는 말을 집어넣었습니다. 예. 네. 이제 그렇게 본다면은 기본적인 밑바닥에는 남녀 차별을 해소하겠다는 것이 깔려 있는 것이죠. 네. 실제 조금 전에 그 유민희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양성평등의 그 적용 대상은 혼인뿐만 아니라 가족입니다. 저는 딸이 둘 있는데 그러면은 아들을 낳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가족 네, 그에 생활을. 그에 반론은 다음 번에 네. 듣기로요. 혼인과 가족 생활은 전통적으로 여성에 대한 차별과 억압이 집중되는 장소입니다. 이 부분을 예. 치유하기 위해서 헌법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적어도 혼인 생활과 가족 생활에 있어서는 여성 차별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겠다. 예. 라는 그 취지를 그 집행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넣은 것이죠. 예, 예. 그게 제대로 취지다. 예. 사실 그 뭐 멀리 스페인까지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스페인 헌법 32조에 명시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혼인할 권리를 가진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성을 인정했거든요. 이때 남자와 여자가 혼인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만 결합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네. 오히려 그것은 혼인 생활에서 남녀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의적인 표현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제도에 덧붙여서 그러니까 그 일남일녀 또는 일남일남 일녀일녀 의 결합도 같이 인정할 수 있다라고 결정한 적이 예, 있죠. 예, 알겠습니다. 예, 혹시 조영기 네. 변호사님 의견 있으신지. 지금 한 교수님 말씀처럼 남녀 동권이나 양성 평등은 사실은 남녀 간의 부부 간의 차별을 좀 시정하는 데 주안점이 있는 건 맞습니다. 저도 동의하는데요. 예. 그러나 양성이라는 말은 그 당시에 재헌 헌법자들은 당연히 그 이성 간의 혼인을 전제로 한 것이고. 남녀라고 전제했다. 네, 네. 네. 그것은 왜냐하면 민법에 보면 부부에도 지합의 부와 또 아내에 여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관찰되지 않았다고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시는데 우리나라 이 재정형법에 군대에서는 특별히 동성애를 형법으로 금지합니다. 군대의 기강과 질서를 예. 문란시킬 수 있다라고 해서 그것은 제정 당시부터 형법을 통해서 군대 내에 남성 간의 성행위를 범죄로 보고 예. 금지시킵니다. 군대 내에서 금지시킬 줄 정도로 부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당시 재연자들이 이것을 허용할 것이다라고 추측하는 건 너무 당시 재연 국민의식에 비춰볼 때 무리한 해석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예. 지금 말씀하신 그 스페인의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명시적인 규정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기본적으로 동성혼인을 제도화하는 해석을 내렸습니다. 사실 네. 세계에서 유례가 드문 해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스페인 헌법은 먼저 민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민법의 동성혼인을 허용한 다음에. 스페인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민법의 법률을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위헌 법률 심판이 제청돼서 헌법재판소가 네. 합헌 결정을 내리는 과정을 겪었는데요. 그 당시에 스페인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어떤 경우에 의해서든 스페인의 예. 60%의 국민이 동성혼인 허용을 찬성하고 있었다라는 보도가 네.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나라는 여전히 지금 최근의 조사인 동아일보 조사의 2013년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한 80% 가까이는 본인을 보수로 생각하든 진보로 생각하든 약 78%의 국민이 동성애 자체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있습니다. 예. 동성 혼인을 합법화할지 이런 질문을 묻진 않았지만 아마 동성애에 대한 거부감보다 더 많은 반대 의견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예, 예. 특별한 국민의식이 있었던 또는 법률적 절차가 있었던 스페인의 이례적인 헌법 해석의 문제를 우리나라 헌법 해석과 그대로 가져오기엔 무리가 있다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동일시할 수는 없겠죠. 그렇습니다. 뭐 그 외국의 예를 들 때 뭐 참고로 하자 그런 말씀이실 거고 하시는 분도 예. 조금 전에 그 우리 조영일 변호사께서 이제 뭐 여론조사를 언급하셨는데요.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이제 여론조사를 언급할 때는 복잡한 8가지 그 항목을 다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의료기관 조사, 기관 조사 방법 등등. 그런 거 다 언급하지 않는 여론조사 얘기는 그냥 참고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니라고 하는 거 말씀드리고요. 예, 이태희 변호사께서 뭐 이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네, 그 좀 양성 간의 평등을 단순히 남성의 여성에 대한 차별만을 의미한다고 그것을 염두에 두고 만든 규정이라고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헌법 제정자들이 양성 간의 평등을 얘기할 때 동성 결혼을 염두에 두고 만든 법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이 헌법상에는 수도가 서울이라는 명문의 조항이 존재하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우리 모든 국민들이 수도는 서울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헌법에 명확하게 수도는 서울이라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도는 서울인 겁니다. 예. 그와 마찬가지로 이런 관습 헌법이 인정되는 것처럼 100번 양보해서 지금 우리 헌법이 양성 간의 평등이 동성 간의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그러니까 단순히 남녀 차별에 대한 것이라고만 규정을 한다 해도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나라 관습 헌법에 의해서 결혼, 혼인이라는 것은 일남일녀 간의 결합이라는 것을 그 누구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예, 뭐 그거는 헌법재판소에 가서 관습헌법론을 얘기를 해봐야 이제 알 수 있는 부분 같고요. 어떻습니까? 이제 처음 뭐 말씀하실 때도 여러분들이 뭐 동성애를 인정할 것인가 허용할 법 금지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별개다 이 문제는 여러 차례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사실이 그렇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 뭐 동성애 자체를 금지하거나 뭐 형벌적 제재를 가진 않고 있습니다. 아까 조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군형법상은 지금도 금지되어 있죠. 네.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의미를 좀 갖겠습니까? 이게 뭐 우리가 지금 민법상 동성혼인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과 법적 금지 제재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동성혼인을 금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법률상 지금 동성애를 금지하고 하지 않고 있는데 그래서 동성혼인도 결국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의견은요? 류민희 변호사께서. 예, 물론 이제 형법상 문제, 민법상 문제 다른 문제이기도 한데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이제 군형법상의 그런 조항이 존재했던 걸 이유로 동성애가 한국에서 관찰됐을 때부터 금지되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데 사실 군형법에 있는 어떤 동성 간의 성행위에 대한 처벌은 그 기원이 소도미로라고 하는 어떤 중세 빅토리아적 그 동성애에 대한 잘못된 법적 전통에서 나오는데요. 예. 한국에 들어왔을 때 영국 경비법 그리고 미국 군영법 UCMJ를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제 그 국가는 그 법이 없고요. 예. 사실 그런 소도미로 자체가 성적 지향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라고 해서 지금 뭐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제 그런 법들이 철폐가 되고 있고요. 그런 이제 성적 지향에 대한 차별 금지 차원에서도 지금 동성 결혼이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 말씀드린다시피 이것은 민법, 혼인법 안에서의 성적 지향에 대한 차별 금지, 성평등을 의미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성적 지향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거는 지금 얼마든지 허용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이거는 사회적 제도로서의 결혼 문제니까 네. 네. 좀 다른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이건 다르다 이렇게 네. 보는 거 어떻습니까? 그럼 조금 전에 예, 한상희 교수님. 제이 변호사님께서 그 관습헌법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사실 관습인지 아닌지도 한번 역사적으로 고찰을 해봐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설령 그런 관습이 있다 하더라도 그건 헌법적인 차원의 제도는 아니죠. 이건 일종의 혼인이라는 제도 보장이거든요. 네. 법률적인 차원의 그거고요. 그래서 적어도 그 뭐 관습이 있다 하더라도 저는 뭐 그것도 부정적입니다만은 이게 헌법에 위반되면은 당연히 이거는 위헌으로 무효가 돼야 되는 것이죠. 행정 수도의 경우하고는 전혀 성격이 다르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부부라는 말을 그 언급을 하시는데 사실 부부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이 부부의 개념 자체는 지합이 지음이라고 하는 이 가부장적인 틀 속에서의 결합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가장 봉건적인 형태의 그 관념들을 지금 현대 21세기 사회로 지금 끌고 오겠다는 그런 잘못된 발상이 바탕에 깔려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오히려 부부라는 말에는 그런 자전적인 한자 의미적인 의미들은 털어버리고 네. 두 사람의 결합을 일컫는 단어 이런 정도로 이해하는 거. 그래서 법적으로 흔히 많이 쓰는 배우자라는 것과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굳이 그게 네. 남자와 여자라는 개념을 넣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까? 네. 이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그분에 예, 대해서는 이제 사실은 좀 해석적으로는 우리 한 교수님 같은 견해를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네. 이게 전통적인 우리나라 또 서구에는 또 많은 국민들이 물어보면 다수가 합법적 제도화를 찬성하는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통적인 유교 질서와 또 새로 도입된 또 기독교의 전통 이런 것들이 있어서 지금 과연 국민의식이 그렇게 변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은 예. 저희들이 사실 좀 신중하게 봐야 합니다. 이번은 지금 국민의식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2013년 지금 아까 동아일보 아산정책연구원이 예, 밀워드 브라운 미디어 리서치에 2013년 9월 5일부터 27일까지 1,500명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가 아까 말씀드린 또는 80% 가까이 되는 국민이 반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예, 것입니다. 예. 지금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자연적인 혼인 질서, 그러니까 혼인 결정 배우자 선택에도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일부 처제가 있고 중혼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근친혼도 금지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동성혼도 헌법과 민법상 금지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 이런 금지되는 질서 안에서 자연스러운 혼인 질서에 이 전통적으로 동의해온 이 질서를 바꿀 것이냐 안 바꿀 것이냐는 굉장히 중대한 국민적 선택의 문제다라고 예, 볼 수 있습니다. 문제겠죠. 네. 예. 예. 이태희 변호사 말씀 듣고 두 분 의견도 듣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조영길 변호사님 말씀하신 그 여론조사 문제는 역시 참고로만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태희 변호사. 사실 혼인이라는 것은 단지 당사자들만의 결합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법 체계가 동성혼을 용인한다는 것은 그와 수반된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입양, 상속, 친족, 연금, 세법 등 여러 이 민사법 영역 전반에 걸친 후속 조치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함을 의미하기 때문에 단순히 혼인, 우리 동성 간의 혼인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에선 국민이 있다 할지라도 사실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다 동의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 특별히 혼인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성인 남녀 간의 로맨스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사실 뜨거운 로맨스는 사실 오래가지 않죠. 이 혼인을 통해서 평생을 서약한 두 남녀가 안전한 신뢰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성생활을 통해 서로 간의 결합이 더 견고해질 뿐만 아니라 특별히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함으로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양육하고 훈련시키는 책임을 가진 일종의 사회적 기관이 바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국가가 혼인제도를 직접 관리하는 거예요. 혼인 신고도 하게 하는 것이고 국가가 매년 이혼율에 대해서 민감하게 발표도 하는 것이고 청년들의 결혼 문제를 걱정하는 겁니다. 이처럼 혼인 제도라는 것은 국가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어떤 사회적 공적 기관이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한 개인적인 사적인 문제에 그냥 넘길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네,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은 늘 수 없는 것이고 사회에서 철저히 규율해야 되는 문제다. 이제 그런 말씀이신 거죠? 예, 이에 대해서 한상 교수님. 예. 조금 전에 우리 조 변호사님 그 자유도 한계가 있다. 물론 맞습니다. 제한되어야 되는 거죠. 다만 그 자유 혼인할 권리라고 하는 또는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우리 헌법재판소와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중요한 인권이죠. 그걸 제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의 근거를 둬야 됩니다.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중혼이라든지 근친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금지되는 것은 민법의 규정, 법률로서 그 제한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 이 동성혼의 경우에는 어떠한 제한하는 법률도 없습니다. 금지된 규정이 없다. 예. 국민의 예. 그 기본권을 단순히 민법의 그 해석을 통해서 그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 헌법상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 반드시 그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네. 그게 이제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 이태희 변호사님 그 뭐 혼인과 가족을 연계해 지었는데 사실 뭐 가족제도의 핵심 그 가족제도와 혼인은 상당히 연결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요 근래 오면서 이 법 체계에서는 혼인제도와 가족제도를 분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요. 옛날에는 혼인이 가족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지만 지금은 혼인 외에 다른 가족들이 엄청나게 많죠. 뭐 다양한 형태가 예. 나타나고 있다고 하죠. 비혼 가족이라든지 조선 가족이라든지 뭐 그 이제 혼인에 기반하지 않는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이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혼인과 떼놓는 그런 예. 경향이 있거든요. 바로 이것 때문에 스페인의 그 헌법재판소가 동성혼을 그 합헌이라고 결정하면서 가족제도와 연계시키지 않았던 것이고요. 네.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뭐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가족제도를 동성혼을 인정함으로써 가족제도가 훼손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날의 그 가족제도의 변화에 대해서 조금 좀 그 오해를 하고 계신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저 우리 저 유민희 변호사님 말씀 듣고 예 다른 분들 반론 듣겠습니다. 수수님. 네, 예. 그 동성 결혼을 반대하는 그런 주장의 이제 근거 중에 되게 모호하게 어떤 가족 제도가 무너진다, 사회가 무너진다라는 그런 공포를 조장하는 그런 논거들이 있는데요. 예. 사실 동성 간의 결혼이 아니라 이제 파트너십만 봐도 이제 유럽에서 1980년대부터 이런 현상이 있었고요. 첫 번째 네덜란드에서 2001년부터 있었는데 이 이후로 어떤 이혼율이라든지 출산율이라든지 그런 인구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변화는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혼 제도가 제정이 됐다기보다는 결혼 제도에서 이제 배제받았던 그 소규모의 사람들이 구제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이고요. 한국에서도 왜 동성동본 금원이나 호주제가 폐지됐을 때 사회가 무너진다 뭐 이런 표현들을 하셨던 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로 한국 사회가 무너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네. 그래서 좀 더 좀 과학적으로 합리적인 근거 하에서 동성 결혼을 논의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예, 이태희 변호사님. 일단 아까 그 정확한 법 규정에 의해서 금지를 해야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동성 결혼을 금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 허용해야 된다는 취지로 아까 우리 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 민법에서 동성 결혼을 금지하는 조항이 없는 이유는 예를 들면 근친혼이나 중혼은 금지하고 있으면서 동성 결혼을 금지하는 조항이 없는 이유는 이것을 동성혼 자체를 그 동성혼을 금지할 필요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아예 언급할 필요성 자체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 아예 법을 전에 염두 두지 않았다. 염두에 두지 너무나 자명한 것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언급할 필요조차 없이 자명한 것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네. 동성혼을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 이 인정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아까 우리 모호한 불안감을 조성하면 안 된다라고 지금 우리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동성애자들이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자비에르 봉지브라는 동성결혼 반대자로 아주 유명한 연설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동성애자예요. 프랑스의 혼인 제도는 결혼한 두 사람의 사랑을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 아니다. 아이들에게 가족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예. 지금껏 진행된 연구 결과들은 동성애자 부모에게 길러진 아이들이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음을 명쾌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동성애자 부모를 둔 자녀들도 동성 결혼을 반대하고 그 의견을 법원에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클라인이라는 이 아이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평생에 동성애자 사회는 결코 아이들을 자신들의 우선순위에 두지 않았다. 보여주기 위한 것만 번지르르 한 정치적 도구로 사용됐을 뿐이다. 그건 어느 나라 얘기입니까? 미국의 이야기입니다. 미국입니까? 특별히 지금 현재 혼인을 재정의할 경우 그래서 동성혼까지 포함시키는 의미로 넓은 의미로 재정의 될 경우 지금 현재 미국이나 여러 영국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냐면요. 일단 미국의 예를 들어보면 미 대법원이 이번에 동성혼을 합법화시키자마자 지난 7월 2일에 네이슨 콜리어라는 사람이 법원에 자신의 두 여성과 합법적인 결혼을 할 수 있도록 이 일부 다처제를 합법화시켜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아, 일부 다처제를 인정해달라. 일부 다처제를.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동성혼이 인정되면서 이 사람들의 요구는 뭔지 아세요? 이분이 이 콜리어가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결혼의 평등성을 요구한다. 일부 다처제가 허용되지 않으면 평등성이 침해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네. 간단히 말하면 동성혼은 인정하면서 왜 일부 다처제는 차별하는가입니다. 예, 예. 이 일부 다처제는 아까 우리 교수님도 말씀하셨듯이 여성 차별적인 억압적인 제도 아닙니까? 예, 예, 그러니까 결국 이것이 역효과로 이렇게 돌아오게 된다는 예. 것이죠. 이에 대한 혹시 뭐 다른 의견 있으신지요? 한상희 교수님. 자명한 사실이라고 그랬는데요. 예. 우리 사회에서 자명한 사실이 다 두 가지입니다. 그동안 과연 이게 자명한 사실이었나. 이승혼만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 그 자명했는가. 이거는 조금 그 조사를 해보고 뭔가 증명이 돼야 될 사실일 것 같아요. 예, 예. 왜냐하면 유교적 사회라고 했습니다만 유교적 사회에서도 동성혼에 대해서 특별히 명시적으로 이거는 그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동안의 그 역사적인 자료들을 보면은 아주 동성혼이 낭만화되어 있는 그런 그 경향도 보이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낭만화되어 있다는 말. 그러니까 그 뭐 즐길 수 있는 어떤 것. 예. 또는 그 뭔가 좀 그 아름다운 무엇 이런 식으로 그 뭡니까? 시편이나 이런 데서도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동성애를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동성혼보다는. 네, 네. 그렇죠? 이제 문제는 예. 또 이제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요. 자명한 사실이었다 하더라도 예. 이제 21세기 들어서면서 세계는 동성혼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 재해석이 필요하다. 그렇죠. 우리 예. 사회에서도 그동안 동성혼이나 또는 동성애 같은 경우에는 보이지 않는 것 투명한 존재였거든요. 예. 그 자체가 어떤 사회 문제로 제기된 것은 사실 1990년대 이후 뭐 아무리 말리 잡아도 80년대 이후입니다. 최근의 일이다. 예. 문제가 된 것은. 최근의 일이죠. 예.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는 이제 다시 한번 고민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그 제도의 차원에서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가. 이 고민에 대해서 사실이죠. 자명한 이제는 예. 더 이상 이것을 두고 자명한 사실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법률적으로 뭐 자명하다 그러면 그냥 받아들이는 건 아니고 네. 증거가 필요한 것이고요. 네. 또 지금 이제 말씀은 이제 설사 자명한 사실이었다 하더라도 그런 전통적 개념에 대한 재해석이 필요한 게 아니냐. 사회가 달라짐으로써 이제 그런 네. 취지의 네. 말씀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조영민 변호사 말씀 듣고 이태희 변호사님 이렇게 순서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명시적인 금지 규정이 없다라는 이 부분은 우리 한 교수님 말씀은 맞지만 이렇게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적법한 혼인 당사자 요건의 주체성에서 예. 남녀를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양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당사자 요건을 충족 못한다. 그 당사자 요건을 충족 못한다는 것은 사실은 헌법의 양성이라는 말이 있고 예. 이것이 해석상 거의 대법관 분들에게는 거의 분명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자로서는 좀 그런 견해는 낼 수 있지만 예. 아마 이렇게 불명하게 했다는 그 논거는 제가 보기에는 동의를 얻기 어렵은 해석이다 이래 보이고요. 그러니까 일단 대법원 판결에서도 네. 그걸 자명한 사실로 받아들였다 이제 그런 말씀이실 것 네. 같고요. 그다음에 예. 이제 지금 외국의 일부 국가들이 이 동성혼인을 제도화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전 세계 국가에 비해서 아직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지금 외국의 그런 변화하는 제도를 우리가 수용할지 여부는 대단히 신중하게 고려돼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예, 예. 이것의 제도화를 좀 저희가 반대하고 걱정하는 것은 이 제도화가 가져올 여러 가지 규범적, 사회 건강적 이런 또 다른 혼인 질서를 자연스러운 건강한 성풍 속을 위협하는 도덕적 건강적 피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민법의 대원칙 중에 하나가 아무리 당사자의 자유로운 합의를 하더라도 선량한 풍속이나 기타 질서에 반하는 합의는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 이 성적 질서, 혼인 질서에 있어서 이성 간의 결합이 원래 인간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예. 이런 양성의 구별에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고 또 도덕적으로도 타당하다는 결단이 우리의 그 헌법과 민법 질서에는 내재되어 있다라고 봐야 합니다. 네. 만일 이 부분을 제도화하면 이 부분에서 더 이상 법률적으로 부정적 평가를 내리기 어렵고 도덕적으로도 반대할 자유를 갖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 기본적으로 이런 동성애적 성향과 혼인들이 확산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지고 예. 다른 그 수많은 건전한 혼인을 위해서 한계를 설정한 중혼, 근친혼 이런 것들의 한계까지 동시에 무너질 가능성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일부 먼저 도입한 선진국에서 이 제도로 인해서 사회의 도덕성과 건강성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서 우리 국민들은 이 문제를 우리가 합법화 제도화할 것인지를 대단히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유민희 변호사님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예, 지금 조영길 변호사님께서 이제 서구의 일부 국가라는 표현을 하셨는데요. 네. 미국이 이제 21번째 국가고 그 앞에 있었던 국가들 유럽 대부분 유럽과 남미 이런 네. 국가들인데 우리나라가 과연 어느 나라의 어느 국가들에 포함되고 싶은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리고 결혼 제도라는 것은 사실 대단히 보편적인 제도고 이제 누구나 메리지라고 하면 이해를 하거든요. 네. 근데 그 보편적인 권리의 보편적인 해석이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저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예. 좀 바뀌고 있다. 요거는 예. 그런 말씀. 한편으로는 이게 지금 저희가 상대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동성 결혼이 허용되는 상황에서 예. 이제 외국에서 동성혼이 인정되는데 그 배우자가 한국에는 배우자 비자를 못 들어온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일본에서는 지금 우수 인력의 지금 유출 현상을 지금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예, 예. 결국 앞으로 계속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고. 아까 조금 전에 이렇게 말씀하신 걸 제가 대신 아까 질문을 대답을 안 하셔서 미국에서 이렇게 동성 결혼이 인정된다 보니까 그러면 왜 이중 결혼을 인정 못 하느냐. 지금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일부 다처제를 인정해달라고. 미국에서 금지하고 예. 있습니다. 예. 그런데 뭐 예를 특정한 유타주 같은 데서는 예. 뭐 그런 사람도 예.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건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그게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제도 보장의 문제거든요. 예, 예. 사실 너무 법리적인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긴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혼인 제도의 그 본질이 뭐냐의 문제입니다. 본질은 어떤 경우도 침해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 중혼이라든지 근친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통상적으로 그동안 이렇게 그 이야기되어 왔던 혼인 제도의 본질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그런데 예. 그동안 일부 국가에서 혼인 제도의 본질이라고 그 해왔던 일남일녀의 결합이라는 것이 지금 세계 전 세계적으로 흔들리고 있거든요. 예. 이제 동성혼을 제도화함으로써 일남일녀가 아닌 일남일남 일녀도 결합할 수 있겠구나라는 인식들이 지금은 훨씬 더 커져 나가고 있는 것이죠. 예. 사실 조금 전에 그 정영길 변호사님께서 역시 뭐 저는 뭐 학자로서 여기는 이야기를 합니다만 변호사님은 변호사님으로서 여기는 이야기하는 것이겠지만은 당사자 요건이 너무나 그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다라는 게 지금 분명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과연 그런지 사실 우리나라 교과서 그 가족법 교과서에서는 하나같이 일남일녀의 결합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전에 호주 제도가 위헌 선언 나기 전에는 가족법 교과서에도 어느 누구도 이의 없이 호주 제도는 있어야 된다라는 식으로 썼습니다. 동성동본이 그 혼인이 금지되고 있을 때 그때 모든 가족부 교과서는 동성동본은 혼인은 금지된다고 했습니다. 예. 근데 다 위헌선언 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뭐 당사자 요건이니 혼인 요건이니 하면서 그 자명하게 적혀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 변화라든지 또는 제도 변화라든지 또는 인권 보장을 향한 사회 의식의 변화에 맞추어서 다 그때그때 다르게 해석해야 되는 거죠. 예, 예. 이태희 변호사님 말씀 듣고 네. 이번에 접근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그 한 교수님 말씀하실 때 중혼이나 근친혼은 이제 혼인의 본질에 대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금지하는 예. 것이 마땅하다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혼인의 본질이 일단 무언지를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일남일녀 간의 정신적 육체적 결합은 혼인의 본질이 아니고 일부 다처제는 그럼 혼인의 본질에 해당이 된다는. 그건 제가 설명드릴게요. 일단 그건 일단 넘어가고요. 좀 이따 의견 드리겠습니다. 예. 이 전통이라는 건요, 괜히 예.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전통을 우리가 마치 벗어나야 할 선진화, 전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마치 선진화되는 것인 것처럼 지금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전통이 생겨나는 것은 괜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시대적 흐름은 그때그때 바뀔 수 있습니다. 마치 이 동성혼은 동성애는 역사에서 계속 있어 왔고요. 동성혼도 주류 사회에 정착됐던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성혼이 지금까지 지속되지 않았던 이유는 그것이 현실에 거슬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연의 질서를 거슬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 이 동성혼 문제를 가지고 토론하는 것 자체가 지금 동성혼이 아직 우리 사회에 정착이 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 수천 년 이 인류 역사상 동성혼이 있었지만 정착되고 지속됐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특별히 이 로마 제국 쇠망사를 쓴 18세기 영국 역사가자 에드워드 기본이 이 로마 제국이 멸망하게 된 7가지 이유를 얘기하면서 그중에 하나를 성윤리의 붕괴를 꼽았습니다. 여러분 성윤리가 붕괴가 되면요. 가정이 붕괴가 됩니다. 가정이 붕괴가 되면 사회가 붕괴가 되겠죠. 그래서 이 에드워드 기본이 이야기한 것처럼 한 사회에서 성윤리가 붕괴되기 시작할 때 반드시 사회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18세기 프랑스 철학자 몽테스키의 얘기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예. 정리해 주시죠.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풍요는 부에 있지 않고 도덕에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 윤리라는 것은 부를 담는 그릇이에요. 그래서 이 성윤리가 그토록 한 사회에 건강한 개인과 사회를 만드는 데 아주 중요한 기초적인 윤리라는 것입니다. 예, 예. 그것이 역사적인 가르침이고 그래서 단편적인 시대의 흐름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고는 지향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한상희 교수님 같은 결혼의 본질 문제에서 예. 그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의견이신지. 사실 그 잠깐만이니까 예. 예, 동성 결혼을 허용하는 문제와 예. 그래서 뭐 그렇게 되면 결국 뭐 이중 결혼이라든지 예. 이런 것도 허용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 예. 그게 혼인의 본질적 차이가 뭐가냐 있는 그런 말씀. 사실 말씀이시죠? 그 빅토리아 시절 이후에는 일남일녀라는 그런 관념들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예. 점차 이 관념들이 바뀌면서 특히 이제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와 법제가 가장 비슷한 그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명확하게 선언합니다. 혼인은 제도 보장이다. 그 제도의 본질은 두 사람 간의 결합이다.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두 사람 간의 예. 결합은 그렇죠. 남녀든 남남이든 여녀든 예. 상관없는데 예. 두 사람을 넘는 그렇죠. 세 명의 결합은 안 된다 예. 그런 말씀이신 거죠?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아직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다고 예. 보는 것이죠. 그럼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면 알겠습니다. 되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그게 그리고 궁금합니다. 사회적 합의가 그 이루어지면. 아니,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그 로마 세태의 원인을 가정의 붕괴 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이 당시 그 성 그 행위 문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혼이나 이런 것이 제일 큰 현상이었거든요. 예. 물론 이제 로마가 붕괴했던 건 뭐 다른 요인도 엄청나게 많습니다만은 뭐 그렇다면은 결국은 우리 사회 또는 미국 같이 뭐 이혼 많이 하고 하는 나라는 벌써 망했어야죠 뭐. 네, 알겠습니다. 예. 혹시 전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면 후반부 토론 때 조금 더 보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공감 토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KBS 공감 토론. 경희대 노동일 교수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오늘의 주제는 동성결혼 합법화 논란의 쟁점과 해법입니다. 류민희 변호사. 이태희 변호사, 조영길 변호사, 건국대 한상희 교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결혼이라는 게 각 당사자끼리 어떤 계약관계로 볼 수도 있는데 동성과 결혼을 통해서 결혼생활을 유지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그러면 저는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성과만 사랑할 수 없다는 거는 이미 전 인류적으로 다 이제 어느 정도 증명된 사실이잖아요. 그 사람이 남자를 좋아하는 거는 그 사람의 성적인 취향이고 금지하고 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과연 그 사람을 그걸로 속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이성도 신중하다고 하면서도 많이 이혼을 하는데 동성이 이혼 확률이 더 높아질 것 같고 좀 그 성적으로 혼란인 거잖아요 이게.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흘러가서 그렇게 됐다고도 보지만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교육적으로 안 좋을 것 같아서 많이 염려가 되어서 합법화하진 않아요. 막을 때는 막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야 돼 분명히. 근데 분명한 이유가 없잖아요. 왜 막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거꾸로. 자기가 좋다는데 그걸 막을 이유가 왜 있어요? 남한테 피해 주는 거 없잖아요. 분명히 남녀가 구분되어 있는데 세상 이치가 음과 양의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거는 양양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순리대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잖아요. 결국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사랑에는 국경도 없다 그러는데 동성 떠나서 서로가 사랑하는 그 감정을 그냥 인정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시기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은 좀 이른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혼해서 가족을 꾸린다는 게 사회 구성원의 생산으로서 의미도 있는데 동성결혼 전혀 그런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결혼이 성립된다고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앞서 시민들의 목소리 들어봤는데요. 시민들께서 참 다양한 의견 갖고 계시죠. 예, 이번에는 청취자분들의 의견 받아보겠습니다. 먼저 전화 받아봅니다.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어디 사신 네. 누구신가요? 네, 저 인천에 사는 이수길입니다. 아, 네, 이 선생님 의견 주시죠. 네, 네 저는 그 개인적인 생각은요. 네. 뭐 동성애나 뭐 동성 결혼이나 다 떠나서 그 분들의 그 선택에 대해서는 존중을 하는데요. 네. 그 결과물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좀 책임을 지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뭐 사회가 돌을 던지든 뭘 어떻게 하든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본인들의 책임이지. 네. 기본적으로는 존중하는데 결과물은 이제 본인들의 몫이죠. 예. 예.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두 번째 전화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어디 사시는 누구신가요? 예, 경북 의성에 사는 이영준이라고 합니다. 아, 네, 이 선생님. 네, 의견 말씀해 주시죠. 예, 오늘 논쟁이 당당히 뜨겁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예. 거기도 느껴지시나요? 예, 예. 예. 제 생각에는, 이게 원래 있었던 것들인데, 네. 물 속에 있고, 뒤쪽에 숨어 있어서 우리가 모른 척 했고, 몰랐던 것들입니다. 그렇죠. 네. 옛날부터 있었던 것들인데, 네. 다수의 사람들이 정말 희귀한 현상을 보니까 너무 신기하고 이걸 인정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이제 그런 걸 인정하고 어느 정도 밖으로 드러낼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네. 만약 현재 법이 그걸 금지하고 있다면 네. 사회 공동체들 뜻을 모아서 법을 개정하면 되는 것이고요. 네. 한한 간의 감정을 억제하고 그걸 법으로 대단한다는 건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예. 다시 한번 전화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예. 예.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예. 어디 사신 누구신가요? 진주에 사는 양춘혜입니다. 네, 양선생님, 뭐, 천천히 좀 말씀해 주시죠. 예, 말씀하세요. 예. 저는 동성 결혼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 현 상태가 출산율이 떨어져서 인구가 줄어가고 있는 실정인데. 네. 이런 처지에 동성 결혼 허용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장래가 우려됩니다. 예, 예. 가정 예를 들어서 동성 결혼 후에 50년이 지나면은 우리나라 인구의 한 90%가 80대 고령자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경제 발전할 생각 여지도 없고, 예. 또 청소년 젊은 청년이 없으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또 전화 연결돼 있죠? 오늘 굉장히 전화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디 사시는 안녕하세요. 누구신가요? 네. 예, 광주 사는 30대 직장인입니다. 네, 직장인님 말씀해 주시죠. 예. 그, 동성 간의 결혼이라는 것 자체는 그냥 허용하되 그에 대한 정책이나 다른 부분이 양성적인 부분이 현재로서 많기 때문에 양성 부분만 그러니까 정책을 제외한 네. 나머지 부분을 인정을 해주되 정책적인 부분이나 현재까지는 사회적인 부분에서는 네. 아직까지는 서로 간의 그런 혜택이나 그런 부분은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예, 어떻게 뭐 절충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결혼 자체는 인정하되 이런 혜택을 결혼의 혜택을 주는 그런 부분은 제외하자 이런 말씀이시고요. 네, 여러분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또 문자로 주신 의견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9936번 쓰시는 분. 미국이 한다고 우리도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 나라의 정서와 문화에 맞아야겠죠. 소수자를 생각해야 하기도 하지만 다수자도 생각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셨고요. 네, 콩 게시판으로 박세민민이 주신 의견입니다. 결혼은 단지 누군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행하는 제도만이 아닙니다. 결혼이 오직 사랑만을 위한 것이라면 너무나도 사랑하는 남자 3명이 결혼한 것은 왜 안 되냐. 남매 간 결혼도 인정해달라 할 수 있고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실제로 그러한 사례도 있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4198번 쓰시는 분. 동성 결혼은 다른 사람들의 문제가 아닌 동성애자들의 결혼에 대한 것인데 전통적인 한국의 가치가 무엇이길래 국가적으로 동성애자가 아닌 사람들의 반대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누구와 사랑을 하고 누구와 결혼하는 것은 시민의 평등권인데 사회적으로 어떤 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고요. 9300번 쓰시는 분. 동성결혼 합법화 문제는 단순히 그들의 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기에 절대 반대합니다. 합법화된 나라들의 사회적 부작용과 큰 문제점들을 면밀히 조사 검토해 봤으면 합니다. 소수의 인권 보장 차원을 넘어선 큰 문제적 사안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셨고요. 네, 3582번 쓰시는 분. 현재의 법이 이성 간의 결혼만 인정하지만 국민의 행복 추구권이 더 우위에 있다고 봅니다. 법이란 시대 흐름에 따라 변합니다 라고 하셨고요. 1242번 쓰시는 청취자분입니다. 헌법 제37조 2항을 보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안보, 질서,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죠. 이 조항에 따라 사회 기본 단위인 가정을 심각히 훼손하는 동성결혼은 제한받아 마땅하다고 봅니다 하셨고요. 아유, 오늘 의견 굉장히 많이 주셨습니다. 0888번 쓰시는 분, 혼인을 생산 즉 출산을 가능하게 하여 인류의 번영과 화합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와 취지로만 이해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동성혼이 이에 기여하지 못한다고 반대하는 논리는 이제 설득력이 없네요. 혼인만 하고 자녀 없이 사는 가정들이 이제 태반입니다. 가정의 목적이 출산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셨고요. 9297번 쓰시는 분, 저는 동성애자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낙인은 정신건강에 엄청난 상처를 가합니다. 성소수자는 전체의 2 내지 7%라고 합니다. 2%로 최소한으로 보아도 100만이 넘고 그 가족까지 합하면 훨씬 더 많은 수가 편견의 사회 속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동성결혼은 그들의 존재를 인정해주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소수자를 인정해준다고 해서 이성애자 자녀가 동성애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셨고요. 예, 아마도 뭐 제가 이렇게 들으니까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의견을 주신 것 같은데 다 소개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KBS 공감 토론 오늘은 동성 간 혼인에 대한 법적 인정 여부의 쟁점과 파장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청취자 여러분께서 많이 의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오늘을 심도 있게 논의합니다. KBS 공감 토론. 토론에 참여하실 분은 02-368-1001번부터 1004번까지 넉대 전화와 유료 문자 우물정 9730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KBS 모바일 콩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토론의 주인공입니다. 네, 후반부 토론 계속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모두에도 말씀드렸고 또 조금 전에 청취자분들의 의견도 들었습니다만은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할 것은 이런 문제가 동성애자에 대한 그런 어떤 뭐 비난이나 지지 그것과 구별돼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법적으로 동성결혼 인정할 것인지 하는 문제와 동성애자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것은 물론 밀접히 연관은 돼 있지만 그에 대한 시각과는 똑같은 떨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지금 이제 유미 변호사께서 소송을 진행하시면서 우리 민법을 현재 개정하지 않고도 네. 예, 개정하지 않고도 해석상 동성결혼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거죠? 네. 그렇게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민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아, 물론 어떤 의미를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예. 부부를 배우자라는 표현으로 막 바꾸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만은 앞으로 그러니까 예. 네. 하지만 지금 한국 민법도 결국 헌법의 그 하부법에 있고요. 예. 저희가 그런 모호한 점에 대해서는 그 헌법 평등권 조항에 기반해서 헌법 합치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예. 아, 지금 동성결혼 충분히 개방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성혼인과 동일하게 인정해달라 그런 말씀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조영길 변호사님은? 지금 뭐 우리 민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현행법상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4년 전에 나온 헌법 전원합의체 판결에 비추어서 상당히 좀 이렇게 부적절한 확대 해석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예. 실제로 동성혼인을 이성혼인과 완전히 동일시하게 되면 상속권, 기타 배우자 세입법상의 효과 또는 건강보험 여러 가지. 예. 그 배우자에게 주어지는 효과, 적법한 혼인, 유효한 혼인에게 주어지는 효과를 동일하게 인정되게 됩니다. 예.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동성 간에도 서로 친밀함을 느끼고 애정과 사랑과 헌신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육체적인 결합이 따르지 않는 아름다운 우정이나 사제관계나 얼마든지 그 공동체가 있습니다. 근데 그 관계가 친가족보다 더 깊은 친밀감과 책임감과 헌신이 있어도 거기에는 혼인과 또는 배우자 관계에서 주어지는 여러 가지 법상 권리가 주어지지가 예. 않습니다. 그래서 예. 기본적으로는 혼인에게 주어지는 법적 효과는 그것이 네. 주어진 법적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이고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는 법률적 권리를 부여되지 않는 권리는 그건 법치주의 효과의 당연한 권리지 이것을 부당한 편견과 배제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인정하려면 법을 개정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보시는 겁니까? 법률적으로 개정하지 않는 한 예. 현재 해석만으로 이것을 인정하는 것은 이 법률 제정권자인 국회와 예. 또는 헌법 개정권자인 국민의 선택권을 중대하게 예. 법, 이 재판관 몇몇이 예. 이 국회의 고유의 입법권과 국민 전체의 선택권을 침해할 우려가 예. 있다는 것입니다. 예. 지금 헌법 문제는 좀 이따 얘기해 보고요. 예. 민법 해석상 인정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한상희 교수님? 저는 유민희 변호사님보다는 예. 좀 더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강하게 어떻게? 예. 헌법 37조 2항에 의해서 국민의 예. 그 기본권을 제한하려면은 예. 당연히 법률이 있어야 됩니다. 명문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네. 해석에 의해서 할 수 없는 그러니까 건 아니거든요. 법률상 권리를 제한하는 네. 것이라고 보십니까? 계속해서 우리 헌법재판소는 이 점을 강조해 왔고요. 예. 뭐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현행 민법에서 동승혼을 금지하려면은 별도의 조항을 따로 만들어내야 됩니다. 지금 금지하는 조항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인정.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현재로서는 인정된다고 봐야 되고요. 네. 만약에 입법자가 동승혼을 도무지 허용하지 못하겠다. 그러면은 민법을 개정해야 되는 것이죠. 아, 또 그렇게 얘기해야 됩니까? 네. 없다고, 네, 이태희 변호사님. 없다고 있는 건 아니죠. 민법 규정이 분명히 없지만 그렇다고 아, 있는 건 아니죠. 금지하는 건 없지만. 금지하는 건 없지만. 그 기본권 제한 규정의 명백성의 원칙을 좀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잠깐만요. 금지하는 규정은 없지만 그렇다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허용하는 규정은 없다. 그렇잖아요. 허, 예. 그러니까 지금. 그 동성 그러나 해석상 인정될 수 있다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해석상 인정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는 예. 지금 우리 국민의 전통적인 의식, 결혼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부정하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예. 너무나 자명하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은 걸 가지고 예. 언급 안 했으니까 죄송합니다. 언급 안 했으니까 허용해야 된다는 주장은 이것은 너무나 비논리적인 이야기라고 예.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한 예. 가지만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아까 사회적 합의를 얘기하셨는데요. 우리 한 교수님께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다가 아닙니다. 근친 결혼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면 민법 고칠 겁니까? 아버지와 딸이 결혼해도 되는 겁니까? 수간 행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면 동물과 인간이 결혼해도 되는 겁니까? 소아성에는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도 안 되는 게 있는 겁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동성혼은요. 사실 오랜 역사를 거쳐 계속 있어 왔어요. 예, 예. 그리고 때로는 동성애는? 동성혼도 마찬가지고. 동성혼도 있었습니까? 제도는 아니라는 거죠. 제도는 아니었지만 예, 예. 동성애도 있었고 동성혼도 있어 예, 왔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지속적으로 정착되지 못했던 이유는 현실에서 계속 튕겨져 나갔기 때문입니다. 예.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 시간에도 동성결혼을 허용할 거냐 말 거냐를 가지고 토론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만큼 예. 인간의 인식과 의식과 현실과 자연의 질서 안에는 동성혼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건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그 여러 차 아까도 잠깐 나왔던 문제 같습니다만 만약에 동성결혼을 법률상 인정하려면 그러니까 뭐 합법화라든지 아니면 제도화하려면 이건 뭐 혼인제도라는 사회질서를 변경하는 것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법부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결국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우리 헌법을. 이런 점 어떻게 생각합니까? 헌법 개정을 하려면 국민투표를 결국 해야 되는 거겠죠? 우리 헌법학자신 한상희 교수부터 어떻게 들어볼까요? 사실 헌법 개정까지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자꾸 그 헌법 37조 제1항에 헌법 개정 권력자들이 원래 의도했던 그 의도와 다른 의미를 자꾸 부과를 시키는데요. 예. 그거는 좀 잘못된 것 같고요. 뭐 기존의 헌법으로도 얼마든지 그 동성혼을 허용할 수 있는 뭐 틀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죠. 이미 헌법재판소는 예. 헌법 10조나 뭐 여러 규정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끄집어내기도 했었고요. 예. 그리고 뭐 세계적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헌법적인 해석은 충분히 다 나와 있는 것이고 예. 뭐 그렇게 본다면은 우리 헌법 체계로서 오히려 많이 할 수 있는 거다. 예. 우리 헌법 체계가 예. 그 동성혼의 합법화 제도화를 보장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현행 헌법으로 아예. 그렇죠. 예. 조영길 변호사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네. 아까 그런 문법을 네. 하셨는데. 기본적으로는 네. 뭐 해석상 불가하다는 취지고요. 아까 예. 우리 이태희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인간의 자유로도 사실은 넘어서기 어려운 이런 타당한 법과 질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법치주의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동성동본혼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 민법에서 사라졌습니다. 예. 그것은 사실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는 소지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근데 이성 간의 결합만 적법한 혼인으로 본다는 이 사고는 네. 물론 나라마다 지금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지만 나라의 헌법과 법률과 해석이 인간이 자연적인 법과 타당한 기준에 어긋나면 그 나라의 헌법과 법률이 잘못됐다라는 평가를 내릴 수 있을 정도로 인간의 이성과 양심은 네. 시대의 공간에 다름없는 변하지 않는 법적 질서를 전제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이 양성의 구별. 이것이 인간의 힘을 어찌할 수 없는 자연 질서입니다. 그리고 남녀 간의 혼인을 전제로 한 육체적 결합을 통한 혼인의 완성. 이 부분도 사실은 자연 질서와 또는 창조 질서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 건전한 인간이. 그러니까 헌법 개정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우리 만약에 우리가 뭐 인정하려면 네. 사법부의 판결이나 법률 개정으로 안 되고 헌법 개정을 해야만 인정할 그렇습니다. 수 있다. 국민들의 충분한 예. 절차를 거쳐서 국회의 3분의 2 제적이 통과해 돼야 되고 예. 국민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는 절차를 좀 거쳐야 될 것 같고요. 네. 혹시라도 우리 국민이 다수가 이것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사실은 우리가 그런 자연 질서를 어긋난 헌법과 민법을 개정하게 된 그 결과에 따른 네. 나쁜 책임은 또는 안 좋은 결과들은 그 선택에 대한 결과를 우리 국민들이 감수하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다. 그래서 만에 봅니다. 하나 도입된다 해도 그건 헌법 개정을 통한 수밖에 없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 주신 것 같고요. 유민희 선생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복혼이니 근친상간, 수간, 중혼 이런 것들이 지금 동성결혼과 큰 선상에 놓고 예. 이런 일들이 발생할 것 같은 어떤 공포를 주시는 게 저는 상당히 유감인데요. 이러한 주장이 이제 전형적인 미끄러운 비탈길의 오류라고 해서 이미 지금 서구의 법원이나 입법부에서는 다 이제 철폐된 주장입니다. 네. 이게 단선적인 상관관계가 없는 다른 차원의 문제를 이제 같은 선상에 있는 것처럼 예. 이 일이 발생하면 다른 일도 다 발생할 것처럼 해서 사람들의 공포를 조장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동성결혼 허용하더라도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날 예, 수 없다. 사실 근친상간이나 수간 같은 거는 성폭력의 문제고 어떻게 예. 지금 당사자 간의 합의 간의 그런 사랑의 문제를 그것과 동치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네네. 지금 혼인에서의 본질은 두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인데 예, 예. 그것은 지금 혼인의 동성혼이 충분히 포함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헌법제도에서 얼마든지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다. 네, 그렇죠. 헌법 개정 필요 없다. 예. 제가 아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되자마자 일부 예. 다처제 용인해달라고 이미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네. 아, 그리고 실제로 서구 사회에서 지금 벌써 동물과의 결혼도 허용해달라는 주장들이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리서치하시면 금방 나옵니다. 그분들의 주장이 뭔지 아세요? 네. 동성결혼을 허용하면서 왜 동물과의 결혼은 차별하는가입니다. 이것이 왜 다른 문제죠? 다른 문제죠. 왜 다른 문제죠? 동물과 동성결혼 합의가 허용. 존재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당사자는 지금 서로 사랑하는 것만이 아니고 이태희는 짧게 해주시고 다른 네, 그러면 오케이 싶어요. 그러면 동물과의 결혼은 그렇다 치면 그럼 일부 다처제는요 서로 합의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안 되죠? 혹시 예, 그건 문제구만. 예. 왜 안 되는 거죠? 저희 혼인법의 어떤 본질은 두 당사자 간의 상호 부양과 협조 이런 걸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예. 지금 법에서는 그러니까 1대2는 왜 안 되냐고요? 지금 체계에서는 복혼은 인정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면 되는 겁니까? 그건 그때 가서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넘어가고요. 혹시 이런 거 어떻습니까? 이제 아까 이제 말씀 드리신 것처럼 이성적인 이성 간의 결혼과 똑같이 인정이 된다면 그야말로 뭐 다른 법률적 효과가 굉장히 크게 나옵니다. 그렇죠. 뭐 상속, 뭐 의료보험, 또 뭐 피부양, 부양 문제, 입양 이런 것들이. 근데 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이제 뭐 일종의 파트너십 유니온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걸로 해서 결혼은 아니지만 결혼과 유사한 제도로서 이렇게 먼저 주장할 수는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분은. 그 예, 한상일 씨입니다. 독일에서 동성혼을 헌법재판소가 인정하지 않았던 제일 큰 이유가 예. 이미 그 독일은 파트너십 같은 제도로서 얼마든지 이들의 그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라고. 아, 이전부터 있었습니까? 네. 그런데 독일에는? 사실 이 혼인이라는 개념이요. 예. 옛날에는 신분 관계의 문제였는데 요즘에 오면서는 거기에 다른 의미가 더 부과를 되죠. 그러니까 두 사람의 결합에 대한 국가적인 보호라는 측면이 더 부과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각종 사회보장이라든지 사회보험이라든지 복지 혜택이라든지 또는 누군가가 다쳤을 때 수술할 때 수술 동의서를 받는 거 예, 이런 뭐, 문제까지 전부 결합이 되어 있거든요.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의 보호를 어떻게 해줄 것이냐의 문제로 지금 바뀌고 있는 것이죠. 예, 예. 사실 그러니까 결혼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 여지가 그렇죠. 있습니까? 예. 얼마든지 제도를 바꿔야 그 됩니까? 제도를 그러니까 뭐 외국에서 하는 그 파트너십 제도 같은 것으로 이들의 그 결합을 보호해 준다면은 예. 적어도 뭐 지금 이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그 동성끼리 어떤 그 아픔들을 상당 부분 예. 들어줄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사실 뭐 개인적으로는 보다 더 근본적인 그리고 그 보편적인 치유 그 개선 방안은 동성혼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예, 예. 주변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아까 저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사실 그런 것들은 회전부터 있어 온 얘기니까 동성 간의 어떤 결합 이런 것들은 그걸 뭐 파트너십을 인정해서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인정할 필요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사회자분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실제로는 완전 동성 혼인을 이성 혼인과 동일하게 가져가는 과정의 과정적인 과도적인 얘기입니까? 네. 많은 동성애 혼인을 이성 혼인으로 제도화한 나라들이 택한 과정이기도 그렇습니까? 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동성 혼인에게 법적으로 보호를 해주는 법적 제도로 들어오는 것인데요. 예. 이렇게 되는 경우에 저희가 선택할 때 동성 혼인, 이성 혼인과 완전히 이제 동일하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동성 간 결합체에 일정한 법적 보호를 가하는 제도에 대해서는 법률학자들 중에서는 꽤 동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부분은 이 제도화가 가져올 파장에 대한 심각한 고려가 사실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제도가 걸리면 그 다음에 사실은 본질적 차별이 없다는 논의가 계속되고 예. 그래서 결국은 많은 경우에 이제 합법화까지 선택하게 되는 길을 걸어가게 되는 그리 가는 문을 여는 많이 것이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실제로는 저희가 한 번 더 본질적으로 생각해 볼 것은 인류가 수많은 결혼 형태를 경험했습니다. 중혼도 경험하고 근친혼도 경험하고 동성혼도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성적 대상자 선택의 자유 중에 이것은 건전한 성풍속을 위해서 금지시켜야 되겠다라고 해서 기본적으로는 동양의 역사적으로는 국가적 차원에서 동성혼이 제도화된 역사가 없습니다. 예. 그러나 서양의 경우는 로마라든지 그리스라든지 역사적으로 동성혼인이 법률적 제도화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과거에 많이 있었다. 그래서 사실은 예. 서구와 동양에서는 근본적인 혼인에 대한 의식에 있어서 법의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서구를 중심으로 일부 서구 국가에서 나타나는 동성혼인의 제도화 부분이 우리 동양의 특히 한국의 전통적인 혼인 질서와의 가져올 문제랑 예. 그다음에 사회의 건강성에 가져올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됩니다. 예. 지금 그래서 이제 파트너십 문제도 그렇습니다. 결국 동성결혼을 가기 위한 전 단계니까 그렇습니다.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 예. 도덕적으로 지금 조장하거나 권장할 예. 수 없는 이런 제도와 행위가 점점점 예. 확산되면서 우리 사회의 혼인 질서와 사회의 건강성에 미칠 부정적 영향까지도 감안해서 이 제도화 여부도 판단되어야 되는데 전 개인적으로는 이 제도화 여부도 좀 부정적입니다. 예, 예. 유민희 변호사님 혹시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이제 파트너십 제도 이야기를 주셔서 상당히 기쁜데요. 사실 저희가 오늘 동성결혼 얘기를 하면서 네. 헌법, 민법 얘기를 계속 하면서 마치 자꾸상 이것이 되나 안 되나 그 애써 근거를 찾으려는 어떻게 보면 본질적인 논의는 저희가 놓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 여기서 본질은 이 법적 불평등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이 커플들을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라는 것이 좀 더 저희는 중점적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어떤 문제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40년간 같이 산 부부인데 네. 한쪽 배우자가 동성 부부인데 갑자기 네. 사망을 하셨죠. 근데 갑자기 사망을 했기 때문에 법적 상속인으로 인정이 되지 못해서 같이 살던 아파트에서 쫓겨나고 상속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응급수술 그게 이제 미국 케이스가 그런 비슷한 케이스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 미국 연방 대법원의 오버게펠 사건 같은 경우도 사망한 배우자의 네. 그 사망 신고서에 자기 이름이 올라갈 수가 없어서 상속을 못 받기 때문에 예, 예, 뭐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이런 법적 불평등이나 부정의를 우리가 계속 방치할 거냐 그런 문제인데요. 예. 사실 아시아에서 이런 얘기가 계속 지금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도쿄 시부야구에서 일종의 도메스틱 파트너십이라고 해서 네. 동성 커플이 등록을 하고 시부야구 안에서 부여될 수 있는 권리 혜택을 지금 받고 있거든요. 그건 지자체 차원에서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가적 차원은 아니고요? 예, 그래서 그런 점진적인 논의가 시작이 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여기서 헌법상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 시작하려고 하는 논의를 그냥 싹부터 잘라버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지금 이 법적 불평등을 어떻게 구제할 것인지 우리 사회에서 한번 논의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이태희 변호사님의 어떤 이런 네. 뭐 파트너십 관련 얘기는 어떻습니까? 일단은 그 우리 사회가 요새 그 의무는 하지 않고 권리와 혜택만을 요구하는 그런 경향들이 우리 예. 사회에서 전반에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하는데요. 혼인은요. 혼인한 부부에게 어떤 법적인 혜택이나 권리를 부여하는 이유는 이 가정, 혼인한 가정이 사회에 기여하는 어떤 의무를 이행하기 때문이라는 전제 하에 사실 권리와 혜택을 주는 겁니다. 예. 그런데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동성애자분들이 서로 사랑해서 함께 사는 것은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두 분이 서로 사랑해서 같이 살겠다는데. 예. 그러나 동성 결혼을 제도화한다는 것은 그분들에게 어떤 권리와 혜택을 부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동성혼이 어떤 사회적인 의무를 감당하는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잘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시민결합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게 생활 동반자 뭐 관계 이런 거 다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아까 우리 조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동성혼으로 가기 위한 일종의 과정에 불과한 것이고요. 사실 제가 이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이유는요. 동성결혼 자체 때문이 아니라 가정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예. 왜냐하면 가정이 살아야 나라가 살고 나라가 살아야 저와 여러분들이 다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더욱 건강한 사회를 우리 자녀들과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논의되는 이 시민결합은 사실은 동거, 그러니까 남녀 간의 동거만 해도 혼인에 준하는 혜택을 주자는 어떤 그런 주장도 포함이 돼 있고요. 동성애자분들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동거만 해도 부부에 준하는 권리와 혜택을 주게 되면 쉽게 붙었다 쉽게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가정의 안정성이 훼손이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될 경우에 동성애자분들뿐만 아니라 일남일녀 간에 동거만을 해도 부부에 준하는 권리와 혜택을 줄 경우에 그만큼 가정이 취약해지고 또 그 안에서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상당히 불안정한 그런 예, 예. 가정의 환경 속에서 성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파트너십제도 역시 파트너십제도 역시 예. 위험하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요. 아까 이제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뭐 미국 연방 대법원의 판결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21번째 나라라고 했던가요?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예, 그렇게 돼 있고. 뭐 아무튼 그 서구 사회에 조금 이제 관대한 태도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근데 우리도 이제는 과거 이제 뭐 호주제 아까 얘기하셨죠. 동성동본 결혼 금지 조항에는 다 위헌 결정 났고요. 또 간통죄 경우도 위헌 결정 났죠. 과거엔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그래서 우리도 이런 부분을 조금 어떤 뭐 이런 게 관대한 변화가 채워지는 추세인지 먼저 잠깐 뭐 말씀해 주실까요? 어떤 조영규 변호사부터 먼저. 네, 지금 우리 유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장기간 동성 혼인하신 분들이 상속권을 갖지 못한 안타까움을 말씀하셨는데요. 예. 법률적으로 이렇게 허용되지 않은 혼인을 한 경우에 사실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받게 되는 고통입니다. 사실 예. 근친 간에도 혼인을 오래 하시고 또는 중혼을 하고도 오래 같이 살고도 사실은 거기에 상속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예, 법적인 보호를 못 받는 거죠. 네, 그래서 법적인 적법하고 유효한 혼인이 아닌 게 법적 효과를 부여하지 못하는 것은 그 법적인들 통해서 건전한 성풍속과 혼인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입법자의 결단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위헌의 간통에 대해서 형법이 사실은 금지 제재를 그하는 것을 이제 지금 철폐됐습니다. 예. 위헌이라고 해서. 그래서 형법상으로는 지금 동성처럼도 동성혼인에 대해서도 형법 제재를 가하지 않는 것처럼 간통에 대해서도 형법상 제재를 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성윤리상 결혼윤리상 간통을 조장하거나 권장하지 않습니다. 동성에 대해서도 우리는 이 제도화가 조장과 권장의 대상으로 필연적으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을 경계하고 반대하는 것입니다. 예. 외국의 추세 변화와는 전혀 다른 부분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말씀이시고요. 한상희 교수님. 사실 이 토론을 할 때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보는데요. 예. 동성애 자체의 뭐라고 그럴까요? 선악이라고 그럴까요? 예. 그 부분은 판단하지 않기로 얘기했습니다. 예. 예. 자꾸 지금 동성애는 나쁘다는 걸 전제로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예. 예. 뭐 동성혼을 인정했을 때 그 사회적인 여파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말 속에는 동성혼은 뭐가 나쁘다는 그런 의미가 지금 깔려 있는 것이죠. 뭐 이 부분은 따로 뭐 논의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사실 뭐 근친혼 또는 중혼을 이야기하는데요. 근친혼은 동수고음을 막론하고 인류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게 동수고음 막론하고 세계 보편적인 타부였습니다. 이거는 그 어떤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았던 것이고요. 그리고 중혼의 경우에는 폭력이 내재되기 때문에, 억압이 내재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 이제 혼인제도의 본질에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예. 전혀 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두 사람 사이의 결합을 이야기하는 그건 전혀 예. 다른 것입니다. 세계적인 어떤 그 뭐 추세와 우리나라의 어떤 그 시사점 예. 이런 건 어떻게 보시는지. 그거 먼저 말씀해 주시죠. 사실 그 서구 사회에서는 동성혼을 인정한 경험도 있었고 예. 또 그 동성혼을 억압해서 뭐 무자비한 학살을 한 경우도 있었고요. 예. 그리고 지금은 그에 대한 반성과 더불어서 이제 평등과 개인의 존엄 보호라는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사실 이런 경험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예. 조금 전에 그 뭡니까 정치자께서 말씀하셨던 것 마찬가지로 알면서도 모르는 척 있으면서도 없는 척 해왔던 게 이 부분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이게 새롭게 이제 새로운 주장으로서 이야기가 되고 있고 새로운 현실로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우리는 좀 더 전향적으로 생각하고 또 그 헌법 36조 1항에 따라서 예. 딱 한마디만 예. 그 헌법 36조 1항은 양성의 평등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존엄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양성의 평등을 판단하는 기준이 개인의 존엄이었던 거죠. 이 개인이 사랑하고 개인의 어떤 자기 정체성을 발현하는 이 부분은 우리 사회가 따뜻하게 보호해 줘야 되는 것이 옳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 유민희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세계적인 추세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우리가 좀 다르게 봐야 되는 건지, 예, 아니면 같이 봐야 되는 건지. 미국까지 21개국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이제 미국도 이제 본인 입장에서 상당히 늦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최근에는 오히려 이 도입되는 추세가 더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80년대 이후, 2001년 이후 동성결혼으로 인한 사회 변화에 대해서 충분한 이제 유의미한 통계적 자료가 있었고 예. 이것이 오히려 사회를 더 건강하게 해준다. 또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더 플러스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들도 꽤 있거든요. 네. 어쨌든 두 사람의 관계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이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소비할 수 있게 하고 예, 뭐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태희 미국 변호사께서 이제 가정이 무너진다는 표현을 하셨는데요. 바로 그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동성결혼을 인정해달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네네. 왜냐하면 사실 결혼은 상당히 무거운 제도입니다. 지금 상호부양의 의무가 있고요. 간통죄가 없어졌다고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성적 충실성의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성적 충실성의 의무를 지금 지키겠다고 약속을 두 사람이 했고 그것을 국가가 승인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예. 예. 이태희 변호사님, 세계적인 추세 변화 우리나라의 어떤 시사점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뭐 너무 똑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네. 한마디로 동성결혼이 통과된 대한민국의 미래의 모습을 저희 네. 서구 사회에서 미리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또 부정적인 사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냥 뭐 그냥 간단한 예, 우리 학부모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예. 그냥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요. 캐나다의 온타리오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제 캐나다에서도 좀 동성혼이 이제 용인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이들에게 지금 어떤 종류의 성교육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냐면요. 일단 동성애자, 1학년 아이들에게는 이제 성기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요. 3학년 8살 아이들에게는 동성연애와 성적인 정체성의 개념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요. 6학년 아이들에게는 자위행위의 즐거움을 가르쳐 주고 7학년 아이들에게는 여성의 성교육 동안 조금 마음을 좀 축약해서 자, 이와 같은 예. 이와 같은 것들 그대로 가르쳐 줘요. 왜냐하면 동성 결혼이 정상화되는 순간 사실은 동성애가 정상적인 성 행위로 용인이 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예. 우리 아이들에게 이와 같은 성 교육이 주입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저는 솔직히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도저히 저는 용납할 수 없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인정되는 그런 날에서 보니까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나더라. 뭐 그런 차원이셨고요. 예,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공감 토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법률상 동성 혼인 인정념을 둘러싼 찬반 쟁점과 파장에 대해 토론하고 있습니다. 열띤 토론으로 새로운 내일을 그립니다. KBS 공감 토론. 경희대 노동일 교수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예, 다시 한번 청취자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죠?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디 사신 누구신가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장승이라고 합니다. 네, 장승님 말씀해 주시죠. 예, 저는 일단 동성애 합법화를 반대하는 사람인데요. 동성 결혼, 예. 동성애 합법화를 반대하는 시민인데요. 예. 지금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해서 찬성하고 계시는 유민희 변호사님과 한상현 교수님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렇게 동성결혼 합법화가 토론하고 있는 그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이미 외국에서 합법화되고 있기 때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외국의 사례를 보면 답이 나오거든요. 예. 동성결혼을 추진했던 합법화되었던 외국에서 지금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정말 제가 질문 드립니다. 예, 예. 예, 이따가 뭐 말씀하실 때 반영해서 말씀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두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어디 사시는 누구신가요? 예, 서울 사는 배성호라고 합니다. 네, 배 선생님 의견 말씀해 주시죠. 예.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네. 동성 결혼을 찬성하지 않는 것이 뭐 반대하는다는 말은 아니고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뭐 동성한테 어떤 성적인 뭐 끌림을 한 번 이렇게 받은 적이 있다든가. 예. 아니면 자기 어떤 우리 결혼의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만은 네네. 같이 있고 싶다거나 같이 살고 싶다거나 그런 감정을 한번 느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네. 개인적으로 찬성하지는 않습니다만 그 본인이 뭐 좋고 싫다 어떤 그런 감정을 가지고 타인의 어떤 생각이나 어떤 그런 그 사고를 제도적으로 속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네. 특히 그것이 어떤 사회적으로 어떤 뭐 타인의 해를 끼친다거나 피해를 주지 않는 한에서는 예. 그건 반대가 제도적으로 반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예, 예, 예.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이상 인정해야 한다. 이제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KBS 공감 토론 오늘 함께 하신 패널 분들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립니다. 민주사회리안 변호사 모임 류민희 변호사, 동성애 문제 대책위원회 자문위원인 이태희 미국 변호사, 법무부인 INS 조영길 변호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한상희 교수 네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토론을 마무리해야 할 시간인데요. 이 토론을 정리하면서 꼭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또 재원 또는 당발력이 있다면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한 1분 정도씩 시간이 있습니다. 네, 류민희 변호사부터 시작할까요? 예. 아,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합리적인 공론의 장에서 전개할 수 있다는 것부터가 분명한 진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서 21개 국가들처럼 한국 사회가 더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어떤 제도의 접근을 원천적으로 봉쇄당하는 부당함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이 법적 불평등을 겪는 이웃의 삶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 주신다면 저희 50여 명의 변호인단은 정말 기쁜 마음일 것 같고요. 예. 예, 오늘 재헌절인데요. 우리 헌법 제정자가 평등을 이야기했을 때 어떤 의미였을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태 변호사의 마무리 발언됐습니다. 네, 인류의 전 역사 동안에 동성애가 없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성 결혼이 정상적인 혼인의 개념으로 지속되었던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아, 2015년 현재에도 이 동성 결혼을 인정할 건지 말 건지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그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시대적 흐름이 역사적 흐름을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만일 시대적 흐름이 역사적 흐름을 거스르면 튕겨져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시대적 흐름이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기도 하지만 동성 결혼은 한 번도 역사의 물줄기를 바꿔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동성혼 합법화를 위해 지금 이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많은 분들은 사실상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시작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를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또 자녀를 지키기 원하는 수많은 학부모들이 지금 마음속에 지금 뜨거운 들 끓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 대부분이 침묵하고 있지만 사실은 침묵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동성 결혼을 지지하는 정치인들에 대한 그들의 표심으로 분명하게 보여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조영길 변호사의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인간의 자유도는 그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자연적으로 또 시대의 흐름에도 관계없는 건강한 올바른 혼인 질서가 있게 마련입니다. 이 동성 간의 혼인은 이성 간의 혼인이 정당한 혼인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가치 판단이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동성 혼인을 옳고 그름의 문제로 보지 말아야 편견에 빠지지 않는 것이라는 사고도 동성애에 대한 반대의 양심의 자유도 침해할 수 있는 사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혼인 질서에 대한 우리 국가 미래의 장래와 중대한 영향이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명하게 좀 판단하셔서 헌법이나 법률에 우리 건강한 성적 결혼적 질서가 유지 보존되도록 국민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예, 한상희 변호사, 한상희 교수님의 마무리 발언 부탁합니다. 네, 첫 발언처럼 혼인은 두 사람 사이의 가장 아름다운 결합입니다. 사실 동성혼의 경우에도 서로가 서로에게 무조건적인 헌신을 하면서 영원히 같이 살겠다고 약속을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은 그들이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는 문이 되어야지 그것을 가로막는 장벽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헌법은 헌법 전문에서 이 헌법을 만들고 대한민국은 국가를 만드는 제일 큰 목적을 우리들과 우리들 자손의 자유와 안전과 행복을 영원히 확보한다고 했습니다. 그게 두고 있거든요. 이 그 우리 모든 국민들의 자유와 안정과 행복을 확보하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사랑을 펼쳐나갈 수 있는 그런 문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법은 그 역할을 제대로 찾아나가야 될 겁니다. 여러 국민들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정말 우리 주변에서 드러내지 못한 채 고통을 받고 있는 이런 그 동성혼을 바라는 사람들, 그들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고, 정말 우리가 보다 아름다운 사회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같이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KBS 공감 토론 오늘은 법적으로 동성 간 혼인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를 둘러싼 찬반 쟁점과 파장을 토론해봤습니다. 오늘 토론에 참석해서 열띤 의견을 나눠주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류민희 변호사, 동성애 문제 대책위원회 자문위원인 이태희 미국 변호사, 법무법인 INS 조영길 변호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한상희 교수. 오늘 좋은 의견 나주신 네 분 모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전화와 인터넷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 주 순서 예고입니다. KBS 공감 토론에서는 매주 월요일 한 주간의 정치 현안과 쟁점을 분석하는 4인 4색의 정치 포커스를 진행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KBS 공감 토론 주간 정치 포커스에서는 국정원의 해킹 프로그램 도입과 사용 의혹, 그리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의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여야 입장을 진단하고, 또 지난주에 이어서 야권의 주요 차기 대권주자들에 대한 분석과 평가 함께 진행해 보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7시 20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공감 토론 진행의 노동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